두 번째, 통합 수업서에 대해서 합니다. 통합 수업서는 지금 이 우리 교재는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통합 수업서에 대해서. 근데 지금 통합 수업서는 91년을 살았어요. 1588년부터 91년을 살았던 만큼 그 사람이 100년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득하죠. 100년 가까이. 더군다나 오늘날은 모르는데 그 당시처럼 그 당시 100년 살았던 건 정말 까마득하지 않아요? 100년 살면 뭐 할까? 벌써 지겨운데. 100년 동안. 박 교수님 저기 100년 동안 살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신 좀 지겹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나름 보람 있었다 이런 거 막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아, 뭐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좀 지겨워가지고. 아,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아, 저 임유 교수님 뭐 하실까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35년 더 살지 않겠어요? 아,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세워 가니까. 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뭐 해야지 모르겠어.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토마스 홉스에 관한 걸 써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제가 쓴 책 중에 근대 실천철학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절대 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숨겨진 책,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한 100년 후에 발견돼가지고 뭐 이런 새끼가 있어 하고 이제 또 버려질 책,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그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이제 해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홉스를 해야지, 해결해야지 뭐 알겠어요? 아무리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쓴다 해도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학생이고 이거 써? 그럼 네, 그거 쓰는 게 이제 지가 알면 뭘 안다고 이런 문제식이 있어서 선생님 저를 이런 걸 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써봐라 그래봤자 못 써요. 네? 그렇죠? 학교에서 뭐 학생들 막 잘난 척하고 발표해봐야 네? 이 교수님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교단에 있어 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리 잘나봤자 네가 뛰어봤자 송충이다 이놈아. 선생님 안 쓰세요? 송충이지. 송충이지. 그러면 당연히 송충이지.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서양 근대 정치 철학, 혹은 사회 철학, 역사 철학 그거 한묶음인데 그걸 하는 사람은 홉스부터 해결까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홉스에서 시작해서 해결해서 달락이 되고 정치 철학이 이제 서양 근대 실천 철학이라는 것이 완료가 되고 이제 마르크스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홉스부터 이제 해결에 이르는 서양 근대 실천 철학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이 서양 근대 실천 철학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90년대 말인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아무데도 출판을 안 해줘가지고 자비 출판을 그 누구도 자비심을 베풀지 않으니까 자비로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비심이 없는 출판사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비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빚이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그죠? 그래서 자비로 출판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홉스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전공한 학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공한 학자가 중요하다. 그냥 밥그릇이 생기는 거고 중요하다고 막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제 저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홉스가 중요하단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홉스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우선 그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전환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착함, 덕 이런 것과는 무관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학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단어를 들으면 염치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염치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염치 불구하고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 인간은 그저 욕망의 욕망 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있죠.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려면 그 바탕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인 정치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각이 르네상스 들어서면서 점차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정리해놓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토마스 홉스. 홉스가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홉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1600년대죠.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한 게 그러니까 1600년대에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집대성했어요. 집약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홉스는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이 있죠. 새로운 방법론을 생각해냈어요. 당장 여기 선생님들 많으십니까? 학교에서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은 앉아있고 선생님은 서서 가르치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가득히나 했겠어요? 이래, 애들 다 물파 끌고 앉아가지고 있고, 선생은 양반 다리고 앉아있잖아요. 아주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 소비자 중심주의잖아요, 이제. 그렇죠. 교육 소비자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소비자 개념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그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교육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또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바뀌고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바뀐 것이 아주 잘 집대성되어 있는 책들이 홉스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홉스 리바이든 표지 있잖아요. 요 리바이든이라는 책 안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든은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앞날을 예측했기 때문에 고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생각들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고전은 뭐냐? 그러면 그 시대의 통념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책. 이게 고전이에요. 셰익스피어 희곡들이 고전이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 희곡들이 고전인 이유가 앞날을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엔 대중 드라마잖아요. 그죠? 오늘날. 연속곡. 엄마가 불렀다. 이거 잘만 보존하면 보존됩니다. 잘만 보존하면이라는 이제 토가 달지만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제목을 보면 교회 국가 및 시민 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바이어든. 네? 제목을 보면 아 이거 이 양반 없네. 리바이어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바이어든이야말로 이제 홉스 철학이 홉스가 그 당시의 시대에 받아들여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 홉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홉스에 있어서 홉스가 말하는 이제 학문이라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문이 뭐냐? 학문 그러면 가령 논어에서 나오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뭘 배우는 겁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 또 기술 안 배워? 역사. 그렇죠. 공자는 역사 중요하니까. 옛날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학이 시습지. 그러니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그쵸? 이때, 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 품성을 갖다 올곧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의 그 대학편 중에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국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들 갖다가 이제 덜 떨어진 새끼들 갖다가 좀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공동체 올바른 성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학문이잖아요, 그죠? 즉 항상 그것이 윤리학적인 것, 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문들이에요. 근데 토마스의 홉스에서 학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홉스는 홉스가 말하는 학문이다 그러면은 홉스는 아주 간단해 말이에요. 어떤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추론, 을 통해 얻어진 지식, 이게 학문이에요. 홉스의 학문. 무지하게 간단해요. 뭐 여기서 뭐 돌을 인간의 돌이 이런 거 없어. 그냥 어떤 사태의 우리 눈앞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따져봐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걸 지식을 얻으면 그게 학문이에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안 따져. 이해가 되시죠?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치와는 무관한 그런 것들이 토마스 홉스에서는 학문이에요. 학문을 딱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저기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면 그게 바로 리바이어든 제9장에 있는 그 학문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의 나무. 학문의 나무. 없는 분. 정의 없는 분. 다 있죠? 네. 학문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맨 왼쪽에 보면 학문이라는 게 뭐냐? 학문, 즉 논리적 귀결에 관한 지식, 철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영어로는 사이언스고 철학하고 필로소피, 철학하고 사이언스는 그렇게 차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논리적 귀결에 관한 지식이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에 관한 지식, 이게 학문이죠. 토마스 홉스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부를 수 있는 것들만 학문으로 봐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분이 아침에 나타난 어떤 놈이 어제 그분이 나한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는 따질 수 없죠. 그러면 학문이 아니에요. 헛소리. 그러니까 초월적 계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가령 국제중을 설립한다. 국제중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서울법대 가는 애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하자. 이거 아니에요? 국제중의 설립 목적. 무슨 영어야, 개뿔. 무슨 영어 몰빵 교육을 할 일도 없고, 영어 몰입되지도 않아요, 애들이 모여와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학문은 뭐예요, 그러면? 오로지 돈 버는데,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이게 학문이잖아요. 그럼 저같이. 철학 공부해서 인생과 세계와 인간을 폭넓고 깊이 있게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학문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죠? 지금 대학에서, 이번에 건국대학에서 보니까 건국대학에 있는 뭐라고 그러더라? 히브리, 중동 히브리어 학과, 폐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국대학에서 그 학과를 부르는 그런 학과들, 뭐 철학과, 뭐 동문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부르는 그 학과를 통칭해서 영세학과라고 부른대요. 영세학과. 제가 졸업한 동국대학에서도 이게 봐가지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 있죠.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정원을 빼갖고 취업률 높은 학과에 준대요. 취업률 낮은 밑에 순으로. 그래가지고 철학과가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과 정원이 빼가지고 위에 잘 나가는 경영학과에 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경영학이라는 게 학이긴 하지만, 학문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과목.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영과라고 해야 돼, 경영과. 미용과, 그러듯이. 그러니까, 학문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학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학문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전통적인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토마스 홉스만이 아니라 이런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그 사상가들에게 나타나는데 원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의미 있는 지식의 나무 학문의 재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홉스가 비선 노릇을 했던 베이컨 앞에 나왔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유명해요. 베이컨이 말하는 학문의 나무가 있고 홉스의 학문의 나무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계몽주의 시대의 백과전서 있죠. 백과전서에도 학문의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그래서 어떤 것을 학문이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학문의 분류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죠. 중세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신학이죠. 중세시대에는 신학, 그 다음에 법률학, 법학, 그 다음에 의학 이런 것들을 학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증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학, 말 잘하고 뭐 글 잘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했어요. 철학은 이런 세 가지 학문의 하위 학문으로 영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학문의 분류가. 그러니까 오늘날 가령 자녀분이 대학에 다니죠. 네. 그러면 가령 제가 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어머니가, 이제 친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원이 엄마, 요원이는 이번에 무슨 과 갔는가? 물으면, 그냥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4년제 갔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나 이런 데로 갔으면 아 우리 아들 경영학과 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다 은연중에 우아래가 있는 게 우아래가 우아래가 있어. 누가 너 무슨 과냐? 저 철학과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철학과를 왜 갔습니까? 그러면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도 남이 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라든가 철학과 나왔는데 취직을 못했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가령 교대 출신이잖아. 교대 가면은 교대 나왔는데 취직 못했다. 남이 욕하잖아요. 교대 나오고 취직도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철학과 나왔는데 취직 못했다 그러면 당연하지 취직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욕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위아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신학, 법학, 과학이 있었는데 신학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홉스는 신학을 학문에서 빼버리려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라고 했는데 추론이 돼? 하느님이 원인이라고 말하면 추론이 되겠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추론이 안 돼. 그러면 학문이 아닌 거라. 사입이라. 베이컨도 홉스도 계몽주의자들도 모두 다 신학을 배제하기 위해서 학문의 나무를 새로 그리는 거예요. 학문의 나무라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학문의 나무가 학문의 나무는 뭐냐면 학문의 분류잖아요. 사람들이 그 분류를 받아들여서 그 분류에 따라 행동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내리면 그 분류표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분류가 권력입니다. 이해가 되죠?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학자가 지식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 분류라는 분류. 분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래서 홉스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의 나무를 그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연철학과 거기 보면 그 다음 바로 이제 두 번째 레벨로 두 번째 차원으로 가면 자연물체가 지닌 우유성이라는 게 우유성이라는 게 밀크니스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 사실 우유성이라면 일본식 한자인데 우연성이라고 거칩시다. 이 번역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연성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제가 홉스 리바이어든 이걸 갖다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좀 번역하기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번역이 잘 됐네 못했냐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번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유성 우연성이라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우연성으로부터 얻은 귀결, 자연철학이고 자연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치체가 지닌 우연성으로부터 얻은 귀결, 이게 정치철학, 정치학 또는 시민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철학과 시민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철학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맨 오른쪽 편으로 보세요. 맨 오른쪽 편은 제1철학, 기하학, 산수, 천문학, 지리학, 기사의학문, 엔지니어링이죠. 건축학, 항해학, 기상학, 예시법, 시가측정법, 점성술. 여기서 점성술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그 별의 영향으로부터 얻은 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위에 있는 그 별과 인간의 관계 뭐 이쯤은 되겠어요. 천문학하고 조금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건 미신 점성술, 별자리 점이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홉스도 뭐 물고기 자리 뭐 이런 거 봤나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광학, 음악, 윤리학, 시, 응변술, 논리학, 정의와 불의에 관한 학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자연철학에 속하는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철학은 이제 거의 오늘날 의미에서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보면 좋은데, 윤리학이나 시나 정의와 불의에 관한 학문,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연철학 안으로 들어가 있죠. 즉 기존에는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학문들이 자연철학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윤리학이든 시이든 응변술이든 논리학이든 정의와 불의에 관한 학문이든,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 그리고 그 물체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묻는 학문들에 속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가치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 윤리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은 정념으로부터 얻은 귀결, 정념이라는 게 인간 열정이에요. 패션, 열정.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을 따져 물어서 그 열정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뭐 어느 정도 발휘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윤리학을 갖다 굳이 오늘날의 그 학문 용어로 바꿔서 해보면 실험 심리학 좀 되겠죠. 홉스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고, 그 다음에 시라고 되어있는 시, 그게 뭐 사뿐히 주려받고 가시 없어서 이런 시가 아니라 인간의 성질로부터 얻은 귀결을, 말로부터 얻은 귀결을 과장과 비방,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중에서 과장과 비방에 관련된 것이 시고, 설득에 관한 것이 응변술이고, 추론에 관한 것이 논리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어서 말하면 시, 응변술, 논리학, 이게 다 묶으면 화법 좀 되겠죠. 화법. 우리가 아름다운 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들이 나설 수도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 교수님, 예. 인간의 정형으로부터 얻은 기절 논리학이라고 한다면, 예. 그 당시 이건 일반화할 수 있었어요.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네, 예. 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정념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지 않는 어떤 도덕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측정해보자, 인간의 정념 같은 걸. 그리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홉스에서 윤리학, 도덕철학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마키아벨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바꾸듯이.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해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철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윤리학이나 시나 이런 것 전통적으로는 자연학에 속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인문학에 속하는 것들인데, 홉스는 이런 것들도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 다음에 정치학 또는 시민철학, 이건 뭐냐면 1, 2로 돼 있는데, 1은 뭐냐면 주권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주예요. 군주의 권리,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가? 그 다음에 2번은 백성.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홉스의 그 원어를 따져서 물으면 신민입니다, 신민. 신하 백성. 신민. 백성의 번역어를 이제 백성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영어로만 국민이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학문의 나무로 홉스가 말하는 이 학문의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학문의 나무는 홉스에 있어서 새로운 학문,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홉스가 정의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학문들을 재분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있으면 이 학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문의 방법론. 말 그대로 이게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거죠. 그죠? 그럼, 원인을 추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추론하려면. 어떤 사태의 원인을 추론하려면. 원인을 따져 물으려면. 기본 지식. 예? 네? 사태에 대한 기본 지식. 기본이라는 말. 기본이라는 말이 힌트인데요. 사태의 원인을 따져서 물으려면, 가령, 여기 있는 이 보드마카. 보드마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분이 아, 왜 이렇게 똑똑해? 자네 예술형아? 그렇죠, 성분. 성분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네. 분해, 아, 뭐, 영재. 여기, 갑자기 여기가 막 이상한 특목고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철학 특목고. 어? 맞아요, 분해. 잘게 쪼개는 게 분해. 잘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사물을 아주 잘게 쪼개는 거, 분해. 원인을 따져보려면. 아,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잖아요. 쪼개봐라.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분해하는 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요. 예.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어떤 목적과 연결해서. 예, 이것이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묻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무자비하게 쪼개보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그러니까, 대학자 최소 단위로. 인간은 최소 단위로 안 쪼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소 단위로 분해하는 거예요. 인간을 최소 단위로 분해하면, 이제 조금 이따 인간 눈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한 것들, 이렇게 분해한 것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다시 쌓아서 종합해보는 거예요. 시계를 분해했다가 조립해보는 것처럼. 그래서 홉스의 학문 방법론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합하는 건 이렇게 안 중요하고 종합은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최소 단위로 분해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최소 단위로 분해를 해보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가 없죠.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홉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것, 이건 물체란. 이제, 최소단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문의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물체. 여기, 바디라고 할 수 있는데, 물체만이, 우리가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인간의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여기가 중요해요. 이 지점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딱 꼬집어서 말. 가령 엄청난 전응화가 있어. 그 전응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가령 현대사회에서 그 신경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전응하고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음악을 들려주면 그 바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음악을 들으면 고요하게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오기면은 홉스의 오기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은 탐구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이 물체는 자연적 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단의 물체로 봐요. 영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걸 다 물체로 본다. 물체. 그래서 자연적 물체, 내추럴 바디, 그 다음에 인간 물체, 인간이라는 물체, 휴먼 바디, 국가라는 물체, 네? 정치적 물체, 폴티컬 바디. 물체에서 물체. 그러면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자연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니까 이 돌멩이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따져본 물체라고 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물체를 봅시다. 혹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홉스 얘기는 이거는 관찰을 해서 실험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홉스가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일 출발점을 삼는 인간은 허준이냐. 홉스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라는 물체를 들여다보는 거야. 인간이라는 물체를 들여다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기본적으로 맨 밑바닥에 깔고 있는 욕구로 깔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은. 아주 쉽게 말하면 목숨만 지키면 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에 다 충당된다. 인간에 대한 참으로 황량한 정의죠. 그죠? 고상한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냥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액션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물체로서의 인간만 남아요. 출발점. 기분이 어때요? 광명구 기분이 어때요? 왜 그냥 죽어볼래? 네, 한번 죽어볼래? 가령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 하늘에 선한 전옥시요 이런 것들은 이 노래 가사가 그러면 엮이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말이 안 돼. 바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데 온갖 이 인간에게는 인간은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잖아. 대리사 수녀님들 이런 사람들 사람 아니야 이제. 저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마스 홉스 이전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이런 걸 이제 자연주의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하고 자연주의적 인간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 동아시아 사는 사람들 자연 그럼 왠지 그 영원한 마음의 고향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신 게 뭐냐면 서양 철학에서 자연주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 조금 약간 말종주의라는 뜻이 동물주의 인간을 동물처럼 보는 하다못해 프로이트만큼 못한 거야. 뭐냐? 프로이트에게는 인간에게는 의식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러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우리 인간의 무식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우리 요만큼이 이드죠. 그죠? 이게 빙산에, 빙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식 덩어리. 이게 말하자면 홉스가 말하는 이 여기 자기 보존의 욕구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거라. 그렇다 해도 프로이트에서는 에고는 이제 현실적 자아잖아요, 그죠? 현실 자아는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조종을 하는 거죠. 슈퍼에고가 있어야 여기 있어야 하나의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홉스에서는 슈퍼에고가 없는 거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고 바탕에 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대가리 받고 싸우는 거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모양인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홉스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도덕이라든가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면 슈퍼에고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홉스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런 놈들은 없죠. 대개보면 지는 고귀하잖아. 지는 또 이게 고귀한 데본쇼 백, 뭐야, 카벤디시 백작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나는 거지. 지도 그렇게 살아라. 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요 부분에서, 여기, 그러니까 자연적 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 물체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따져볼 거 없는데,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보존 욕구만이 전부인. 자, 그러면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홉스는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이걸 도덕적 선이라고 말하고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홉스의 도덕이야. 멋지죠? 깔끔한. 이게 깔끔한 거라, 이게. 이게 깔끔한, 홉스 얘기야. 그러면, 자, 자기 보존의 욕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살아! 어떻게 됐어? 싸움이 나죠? 그게 바로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상태.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사는 인간들 어떻게 하세요? 맨날 쌈질만 하니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움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한 대로 딜레마의 상황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상황을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홉스의 자연상태예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이 홉스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구 투쟁을 하는데 이것들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뭐냐면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 즉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만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력을 가져야만 자기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달리 말하면 권력 투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한나라당에서 뭐 이명박과 이상득의 뭐 이런 권력 투쟁 아니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사람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홉스적인 인간이에요.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 인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가리 받고 싸우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딱 잔머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특정한 권력에게 양도를 하면 우리의 목숨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권력이 말하자면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 이거예요. 홉스 얘기고.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표지에 보는 디바이던이라고 하는 국가. 즉, 국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진 자들끼리, 존재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면 싸움이 나죠.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보존이 안 되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권력을, 자연권이죠. 내추럴 파워, 내추럴 라이트. 이 자연적인 권력을 양도하고 목숨을 부지하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 왜 그렇게 국가를 하는데요? 왜 도움이 되는 게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해요? 선과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말이 안 되는데. 왜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선과 악을 따지? 아, 선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이걸 사람들은 선이라 부르고 이걸 악이라 부른다. 이런 말로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 홉스는 유명 말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최소한 보존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권력 또는 자연적 권리, 즉 내추럴 라이트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주권자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이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표지에서 보고 있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 그 이상한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홉스 철학에 있어서 홉스에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뭐 고상한 정의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폐기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을 어쨌든 욕망의 덩어리로 파악하고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인간의 목적으로 보고 네? 인간이 어떤 짓을 하든 인간은 목적을 갖다 충족시키는 삼는다. 아,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삼는다 하는 걸 보고 그러다 보면 싸움 난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결국 권력투쟁으로 싸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서구 사상의 역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싸움질하다가 평화로운 단계 어떻게 해서든 이게 이 주권자가 우리를 억압을 할지언정 우리의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평화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홉스가 살던 시대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싸움질 투성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서양 근대는 전쟁으로 날이 지새던 시대니까 아 홉스가 얼마나 평화가 그리웠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라고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리바이든인데 이 리바이든 표지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홉스 얘기가 집약적으로 나와있어요. 이 표지를 잠깐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위에 어떤 아저씨가 칼 들고 있고 옆에다 이제 불덩어리 무슨 이게 마법사 아저씨처럼 마술하는 아저씨 같이 있잖아요. 그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있고 오른손에 칼이잖아요. 근데 좀 몸이 좀 이상해 징그럽게 생겼죠. 그죠?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 몸이 뭐냐면 그 몸 얘기 이따 할게요. 그 밑에 있는 그 상자들 좀 보세요. 상자. 나남이라고 써지는 거 말고 원래 표지 나남이 없었어요. 왼쪽에, 자, 상자가, 이게, 격자 5개가 있죠? 자세히 보세요. 왼쪽 맨 밑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박명호 문 얘기해봐요. 왼쪽 맨 아래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싸우고 있어요? 예? 네? 무슨 게임이야, 이거?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연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위에는 무기들이 무기를 다 세워놨죠, 그죠? 일단 싸움이 그친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포 있죠, 대포. 대포가 더 이상 포를 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맨 밑에는 싸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위에하고 그 위에, 대포, 그 두 개는 전쟁이 싸움을 그치고 전쟁을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 대포도 포성이 멈춘 대포.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왕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요새가 있잖아요? 왕관과 요새는 뭘 말하느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통치권이 확립되어서 안정된 국가가 세워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서 안정된 국가로 올라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책 표지가 이랬다니까요. 오늘날 책 표지 이렇게 되면 거의 엽기 아니겠어요? 네? 박명희 씨 어때요? 네? 자기 디자이너잖아. 좀 엽기 하냐?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하!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세속 정치 영역. 근데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가 무슨 그림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뭐 앉아서 밥 먹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 그 그림이 뭔지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누가 뭐라고 이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맨 밑이 뭐냐면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종교 재판. 종교 재판이니까 이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단으로 몰아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은 정치적인 싸움질이라면 오른쪽은 종교적인 싸움질이에요. 여기를 연결된 게 뭐냐면 그 위에 왕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칼이잖아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죠. 칼은 이 칼 라인에 있는 것은 정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왼손에 들고 있는 그 불꽃 있죠. 불꽃같이 생긴 거. 그게 뭐냐면 주교 그 성직자가 들고 다니는 제일 대빵 성직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대빵 성직자 사교장이라고 그러는데 사교.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란 뜻이고 이게 막대기 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교라는 게 사제 그러니까 비숍 이 사람 이게 그냥 종교 이 왕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갖다 한 손에 다 권력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그 종교적으로 싸움질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무슨 그 밑에 소뿔이 있고 위에 삼지창 한 개하고 이지창하고 이지창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이지창 세 개, 삼지창이 두 개구나.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상한 글자들이 이렇게 낙서가 써 있어요. 그 낙서. 낙서의 내용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거 여기 그거는 살펴볼 거 없이 이렇게 저렇게 펼쳐지는 논쟁들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소뿔인데 소뿔. 소뿔에 보면 딜레마라고 써있어요. 딜레마 여기 보면 소뿔에 D-I-L-E-M-M-A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걸 가리키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저렇게 맨 밑에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말이 많고 논쟁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창과 소뿔 이건 뭐냐면 이런저런 학문 논쟁 때문에 싸움이 그칠 새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번개가 네 군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신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성직자들에 대한 신의 분노.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모자가 있어요. 요 모자는 왕관, 왼쪽에 있는 이제 왕관하고 대비되는 건데, 이거는 주교, 대빵, 대빵 사제. 주교의 모자를 의미하고 그 위에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왼쪽에 왕관하고 요새가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된 권력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면, 오른쪽에 주교의 모자와 요새는 종교적 권위가 확립되었음을 가리키죠. 종교적 권위가. 그러면 그 위에 왕을 보면, 그 왕을 보면, 그 왕의 몸뚱아리를 왕이 들고 있는 칼이 이제 정치적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사교장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몸뚱아리를 자세히 보세요. 왕의 몸뚱아리 어떻게 생겼어요? 이승현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체. 네? 하체. 예? 하체요? 하체는 몸뚱아리죠? 하체는 땅이죠, 그죠? 즉, 왕의 신체가 국토라는 걸 의미해요. 아, 이게. 이게, 신체. 왕의 신체가 국토예요. 그 다음에 왕의 상체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보는 쪽에 등이에요, 백성의 등이에요. 왕을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로 왕의 상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백성들로 이루어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는 왕의 하체가 국토고, 여기, 요 몸뚱아리 부분에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리바이든 표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예쁘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해놓지, 뭐 이상한 게. 색깔치라고 지랄이지. 그래서 요 왕의 몸뚱아리는 백성의 식민으로 돼 있고 백성으로 돼 있고 왕의 하체는 거기 보면 도시도 있고 땅 하천도 있고 저 멀리 바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 전체가 왕의 몸뚱아리고 식민도 왕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지에 잘 안 나오는데 표지 맨 위에 성서,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욥기 41장 24절에 나오는 지상에 더 힘센 자가 없으니 그 누가 겨루라. 겨루야. 아, 발음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맨 위에 라틴어로 지상에 힘센 자가 없으니 더 힘센 자가 없으니 그 누가 겨루랴. 욥기 성서 욥기 구약성서 욥기에 4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강력한 자다 그런 뜻이죠. 4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상태를 다 이겨내고 이런 강력한 국가가 성립되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이 리바이든 표지에 바로 이 표지가 리바이든 내용 전체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리를 하자면 토마스 홉스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학문의 전환을 아주 저쪽 지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우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학문의 범위가 달라졌고 학문의 방법론도 전통적인 것에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는 인간을 보는 인간관, 홉스가 보는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마키아벨리에서 그 보였던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덕의 정치학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는 정치학 이것이 홉스에서 나타났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강의 초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까지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과 날 것 그대로의 사회를 갖다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의 발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고 과학, 종교, 그리고 근대성의 의미, 뭐 몽테뉴, 좀 읽어보세요. 313페이지부터 갑니다. 아, 과학, 종교, 그리고 근대성의 의미,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거듭고. 지금, 예전에 고대 철학보다는 근대 철학이 중요한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